동화 한국어 버전 소금을 만드는 맷돌. 먼 옛날이었어요. 한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죠. 그중 형은 매우 부자였어요. 반면 동생은 몹시 가난했죠. 형은 온갖 기념일이면 돈을 펑펑 써댔지만 동생은 빈털터리였어요. 배를 채울 음식도 입을 옷도 없었어요. 동생의 가족은 툭하면 밥을 굶었어요. 동생은 가진 돈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루는 동생이 형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말하기로 했죠. 형님, 애들이 쫄쫄 굶고 있습니다. 제발 돈을 좀 빌려주세요. 애들 먹을 걸 좀 사야겠어요. 넌 돈 빌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더라. 난 너 줄 돈 없어. 당장 나가! 동생은 형의 말에 상처받아서 바로 형의 집에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은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 땔감을 옮기고 있었죠. 아, 잠시만요. 꽤 무겁겠는데요. 제가 도와드리죠. 고맙네, 젊은이. 무슨 일 있나?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전 먹을 걸 못 구했거든요. 이런 제가 한심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사연이. 그럼 내가 도와주지. 이 땔감을 우리 집까지 날라준다면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선물을 주겠네. 알겠습니다. 동생은 땔감을 들고선 노인의 집으로 따라갔어요. 고맙네, 젊은이. 그건 여기 놔두면 돼. 신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길 비네. 그러곤 노인은 달콤한 빵 한 조각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빵을 들고 정글로 가보게나. 쭉 걸어가다 보면 자두나무 세 그루가 보일 것이야. 나무 뒤편에는 언덕이 있는데 자세히 찾아보면 작은 집 한 채가 보일 걸세. 집 안으로 들어가면 난쟁이 셋이 살고 있을 텐데 달콤한 빵이라면 너무 좋아할 걸세. 분명히 자네한테 빵을 팔라고 할 거야. 그럼 빵을 주되 돈을 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게. 그 대신에 돌로 만든 맷돌을 달라고 하게. 동생은 노인이 말한 그대로 정글로 향했습니다. 나무 몇 그루를 지나자 한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눈앞에 길게 늘어선 자두나무 세 그루가 보였어요. 나무를 향해 걸어가던 동생은 나무 너머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죠. 동생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성난 난쟁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누구야?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지? 저는... 분명 도둑일 거야. 대체 뭘 훔치러 왔지? 네? 난 도둑이 아니에요. 난 그냥... 바로 그때 난쟁이들이 동생이 들고 있던 달콤한 빵을 보더니 화가 눈녹듯 사라져버렸어요. 난쟁이 하나가 말했죠. 그 달콤한 빵을 먹고 싶군. 그 대신 무엇이든 가져가도 좋소. 알겠습니다. 이 빵을 드리지요. 하지만 대가로 돌로 만든 맷돌을 주십시오. 그럽시다. 하지만 명심해요. 이건 평범한 맷돌이 아닙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소원을 빌면 전부 다 이루어지니까요. 맷돌을 다 쓴 다음엔 빨간 천을 덮어놔요. 그럼 맷돌이 멈춰 설 테니까. 동생은 난쟁이한테 맷돌을 받아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생은 집에 도착하자 굶주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봤어요. 동생은 아내에게 어서 바닥에 천을 깔라고 했죠. 그러곤 맷돌을 올려놓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맷돌아, 맷돌아, 내게 카레를 주렴. 맷돌아, 내게 카레를 주렴. 그러자 맷돌에서 카레가 쏟아져 나왔어요. 동생이 붉은색 천으로 맷돌을 덮자 맷돌에서 더는 카레가 나오지 않았어요. 동생은 천을 걷어내곤 다시 맷돌을 돌렸어요. 맷돌아, 맷돌아, 내게 쌀을 주렴. 맷돌아, 내게 쌀을 주렴. 그러자 바로 맷돌에선 쌀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렸어요. 덕분에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동생은 매일매일 맷돌에 많은 것을 만들어달라고 빌었어요. 밀가루, 콩, 수수를 비롯해 많은 소원을 빌었죠. 그리고는 이 모두를 짊어지고 장터로 가서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곧 큰 부자가 됐어요. 동생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큰 집을 지었어요. 이젠 모든 가족에겐 새 옷이 생겼고 모두가 행복했어요. 물론 한 사람은 아니었죠. 형은 동생이 부자가 되자 매우 샘이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돈을 빌리러 왔는데 이젠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형은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었어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 비밀을 알게 됐죠. 다음 날이 되자 형은 맷돌을 훔쳐선 가족과 함께 마을에서 멀리 도망치기로 했어요. 가자! 빨리! 서둘러! 마을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닷가가 있었어요. 형은 바닷가에 도착하자 먼 섬으로 도망치려고 가족을 배에 태웠어요. 섬으로 가던 중에 형은 맷돌을 시험해보고 싶었죠. 맷돌아, 맷돌아, 내게 소금을 주렴. 맷돌아, 소금을 주렴. 그러자 맷돌에서 바로 소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형은 어떻게 맷돌을 멈춰야 하는지 전혀 몰랐죠. 계속 소금이 쏟아지며 무거워지자 배는 모두를 태운 채 그만 가라앉았어요. 형이 동생을 시샘하지만 않았다면 형과 형의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이유를 알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 욕심이 지나칠 때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도 친구랑 비교하면서 부모님께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 적 없나요? 친구가 더 좋은 장난감을 가졌다고 싸운 적은 없어요? 형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고 그 결과는 다 잘 봤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다른 사람을 시샘할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런 실수는 안 할 거예요. 네, 절대 그런 실수 안 할래요.